그리고 뭐 올티? 응? 그냥 네. 힙합이 아니니까 깐 거야. 내가요? 어? 사과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어? 왜? 그리고 왜? 내가 만든 음악까지 평가 절하를 당하고 있는데 응? 감정적으로 들어오지 말고. 오케이, 나도 마지막이다. I'm ready to kill. 기회를 분명히 쫓아가 뛰어. I'm ready to kill. 내리가 제대로 화리들 뛰어. I'm ready to kill. 사례야 빵 맨날 바를러 줄게요. I'm ready to kill. 오점이라 찌을 싸고 있으러 내려 캐. Two of the only get the keys. Two of the only get the keys. Two of the only get the keys. Two of the only get the keys. 사과의 언니를 get the keys. 사과의 언니를 get the keys. 아 사과의 언니를 get the keys. 아 사과의 언니를 get the keys. I'm ready to kill. 성공 덕에 내가 벌려낸 큰 일. I'm ready to kill. 힙합계 시판들 뜨겁게 대피어. I'm ready to kill. 돈 따봐 전화 첩하는 게 the real. 저거 또 비벼 생각했으면 수법이 형한테 받아오라고 대필. 돈 많이 벌었어 후에 ghostwriter. 힙을 팻대 눈도 못 맞추대. I'm like ghostwriter. 나는 Drake. 나는 Pusha T. 팔고 심대를 박사티. 진짜 힙합 음성 우지 쫄리를 댓글에 돌사티. 니가 착각해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난 바닥에서 그대로 뭐 해서 하마따를 도장치고 도치 현재에서 홈스크린 뭐 배운 새끼 스트릿 knowledge. 근데 아니 무슨 영상학과 기원 예대 칼리지. 너네 어머니 노래방 도움이라는 가사를 저라고 그러라니. 이렇게까지 내 하나 자괴감에 흥으로 담에 국물이 몇 개도 못 들려줘 노래를 깃띠도. 그게 효도의지 무료일지를 남도로 봐 성우야 기태도. I'm ready to kill. 기회를 분명히 쫓아가 뛰어. I'm ready to kill. 그 내리가 제대로 화리들 뛰어. I'm ready to kill. 사례야 빵 맨날 바를러 줄게요. I'm ready to kill. 오점이라 찌을 싸고 있으러 내려 캐. Two of the only get the keys. Two of the only get the keys. Two of the only get the keys. Two of the only get the keys. 사과의 언니를 get the keys. 사과의 언니를 get the keys. 아 사과의 언니를 get the keys. 아 사과의 언니를 get the keys. 아, 그날의 웹쪽구이다 말해. 그쪽구이 사이도 미쳐내 가이. Insta games I'm 세포 나 chilling days Mike 세포 너를 몰아가 구리 달며 지원했다가 처먹은 반대표. 소설이 밥이다 시발놈들아 난 과거를 보고서 배웠으니까 십선비라 드먹었더라 그래서 내 소식에 매부지까. 1년 전 대월 왜 지금 내 앞다뜨리고 정치질이네. 수주참대다 정치가 다리던 때려서 그대 좀 찌질했어. 팩스 하는데 둘을 다 썼어. 미안 형은 그래 본 적이 없어. 우리 왜 할부지 안 걸리셨어. 수수비로 위천밖에 못 줬어. 명품이 너희의 가치를 매겨. 오조품 새끼가 어디서 개겨. 200짜리 목걸이가 개꺼. 너 그냥 비싼 목줄을 알게 새겨 새겨 들어. 네가 밥이 나란 힙합 버려 펑 페이커 구라 컨셉 키미 돼지 가모 가모 다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사고 사고 다 끝나고 남은 남껏 탈만 쓰고 말만 털던 이 새끼 죄 실체 아리시지.